전에 후회한 들 무엇하나 모두 지난 날이야. 괴로웠던 그 시절 모두 지난 날이야. 서러운 이렇게 끝이 나면 그 누구나 후회하네. 처음 만나 설레 없이 생각하나 당신의 그 사람은 저 멀리 떠났는데 무엇을 그렇게도 한없이 생각하나 당신의 그 사람은 저 멀리 떠났는데 달려가 손을 잡고 잡으려 한없이 생각하나 당신의 그 사람은 저 멀리 떠났는데 무엇을 그렇게도 한없이 생각하나 당신의 그 사람은 저 멀리 떠났는데 달려가 손을 잡고 잡으려 나라고 어찌하오. 무엇인지 야단들이야 순이한테 날아온 편지 큰 소리로 읽어내리네 어쩔 줄을 모르는 졸병 헌부대에 떠들썩하네 무시되며 버티고 선문 쫄병 하나에 새까맣게 몰려들어 설명을 듣네 순이한테 날아온 편지 소리로 긁어내리네. 어쩔 줄을 모르는 졸변 혼부대에 터들썩하네. 무시되며 버티고 선문 졸병 하나에 새까맣게 몰려들어 설덩을 듣네. 숭이한테 날아온 편지 큰 소리로 읽어내리네. 어쩔 줄을 모르는 졸병 온부대에 떠들썩하네.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 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버렸네. 그대 왜 말 찾지 않고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 혼자 사귀면서 웃으며 말해야지. 안녕, 안녕. 가야 할 사람이기에 사랑할 사람 없는데 웬일로 그리워서 가슴 속 깊이 설레나 찾아줄 사람 없는 외로운 마음 달래면 또다시 허무하여 참을 수 없이 괴로워 기다려진 내 마음 나 잘못인 걸 그 어디에 있을까 내 사랑이 있을까 줄 내 마음 모르겠네. 웬일로 내 마음은 이다지도 술술하나